5절까지 오늘 이제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제 설교가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이란 절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폈죠. 유월절이란 것은 무엇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절기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해 있었고 사실 애굽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애굽과 함께 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네, 그들이 뭔가 다른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더 좋은 훌륭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그게 뭐였습니까? 그 능력이,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넘어갔다는 것을 대대손손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살 자격 없는 우리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자손과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것처럼 이 유월절은 또한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서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님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내가 살았습니다. 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유월절의 절기가 어떻게 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유월절을 진정으로 성취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다섯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네,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되니까 좀 같이 함께 잘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은요 흠이 없는 초태생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흠이 없어야 되고 초태생. 그러니까 첫 번째 새끼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에 제물로 사용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뭐 나중에 보면 뭐 염소가 있는데 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을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인 것이죠. 이 유월절 희생양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그러니까 1월 달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0일 날 잡아서 4일 동안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흠이 발견되면 탈락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가져오게 되고 다시 이제 제물로 이게 합당한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그 제물은요 결코 하나님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할 대속자가 흠 없는 자, 즉 죄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었지만 남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혹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흠도 점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의 조건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것은 그 제물이 초태생이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그 13장 2절로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더 넘기셔서 있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처음 난 모든 것, 그것을 이제 초태생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재물은, 첫 번째 뭐 자식이든 혹은 동물이든 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그 죽음 때문에 어떤 죽음에서, 어떤 재앙에서 살아났다고요? 네, 장자가 죽는, 그쵸?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했고 이스라엘 장자가 죽어야 했는데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장자는 어떤 뭐 그 가문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대표하는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면 그 어린 양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바로 어미가 난 새끼 중에 첫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도 또한 뭐가 되셔야 돼요? 네. 첫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장자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정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그 어린 양을 정월 10일 날 일단은 취해서 4일 동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4일 날 잡았어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언제 죽으셔야 해요? 바로 정월,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5일 날 죽으셨거나 혹은 더 빨리 13일 날 죽으셨다면 그분은 어린 양의 실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섭리하셔서 그날 정월 14일 날 죽음을 당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번번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운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할 때가 이르자 스스로 죽음의 길을 나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이고 그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 누가 그분은 누가복음 22장의 1절부터 7절을 보면 그분이 바로 유월절 그날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날 죽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그날, 정월 1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인데 유월절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본문에서 나오는 해질 때라는 이 어구는요. 원어적으로는 두 저녁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녁은 이제 해가 조금 지기 시작하는 그 낮 12시부터, 그러니까 해가 정점이 있었던 낮 12시부터 이제 6시 오후, 그러니까 6시까지가 첫 번째 저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은 해가 떨어지는 그 6시부터 이후에 그 시간들을 이제 두 번째 저녁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녁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를 얘기하고 두 번째 저녁은 밤인 것이죠. 그러면 해질 때 이거 두 저녁 사이라는 것은 바로 그 12시와 그 6시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그 중간인 3시.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1월 14일 3시에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 몇 시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14일 날 3시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빨리 죽거나 더 늦게 죽으시면 어린 양이 아니신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때 죽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몇 시에 그 운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시 때부터 뭐가 막 일이 있었는데 9시 때가 되니까 네. 뭐 휘장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이 9시는 우리 시간 개념하고 또 달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그 시간은요. 우리와 6시간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아침 6시가 1시예요. 아침 6시가. 그럼 9시면 몇 시예요? 네? 아니죠. 네, 3시죠. 3시. 6시간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두 저녁 사이인 해질 때인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12장 47절을 보면 그 유월절에는 절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도 또한 예수님께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무릎의 뼈가 꺾일 수도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편 좌편의 강도들은 뼈가 꺾여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심에 대한 이 예견이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삶에서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죽음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우리 12장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고 아멘. 그리고 27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넘으셨어요? 그 피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집행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집이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살게 하는 피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읽었듯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결코 잊어서 안 됐던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찬양에, 찬송가에, 뭐 CCM에 이렇게 보혈,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언급되고 찬양되고 높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의 죽으심을 내가 올 그때까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해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민간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애굽이 사용하는 그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달력,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하는 그 새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새 시대의 서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달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오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 또한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다른 존재예요. 이전의 나는 예수가 없는 나입니다. 그런 나는요, 나의 자격 없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그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의 자격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뭡니까? 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없는 나입니다. 뒤에 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신자는 이렇게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내가 중심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으로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으로 주어진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았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과 용서가 진정으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격 없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내 모든 삶이 그 희생, 그 어린 양 때문에 주어진 무한한 축복 속에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신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볼 때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나누고 후히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있고 내가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이고 받을 자이고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는요 무한한 용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 그 한 분을 남기시려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성경대로 성취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경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절기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의 중심이 예수고요. 모든 절기의 중심이 예수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고 내 삶의 개인의 그 역사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가 세상 전체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는 자가 세상 전부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무한한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믿음으로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복된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진정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정확하게 오셔서 정확한 날에 정확한 시점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정말 은혜가 정말 한량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서를 정말 베풀며 정말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을 또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힘이 없고요. 주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정죄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보혈, 그 보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